혼자 있을 때마다 수없이 연습했어.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내 말들이 내 손을 잡는 것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내겐 조금 더 쉽지 않아. 너와 언제까지 함께 하고 싶어. 너를 찾아낼 순간 조심스러워 참아왔지만 왜 내가 한 걸음 다가설 때면 숨바꼭질 하듯 피하는지. 이제 너에게 친구보단 연인이고 싶어. 내게 전화를 걸 때면 어떤 말투로 인사할지 그것조차 내겐 어려워. 바보 내가 봐도 용기 없는 내 모습에 나 지쳐가는 걸 날 도와줘. 너와 언제까지 함께 하고 싶어. 너를 찾아낼 순간 조심스러워 참아왔지만 꼭질하듯 피하는지. 이제 너에게 다가가고 싶어. 어떤 말도 필요 없었어. 누가 먼저 날 것도 없이 눈을 뗄 수 없던 그날처럼 까지 행복할 수 있게 너에게 약속할게. 지금 이 순간을 영원까지. 어쩌면 내가 숨었는지 몰라. 이젠 달려갈게 너에게. 너도 나처럼 기다렸다면 이젠 내 품으로 다가 와줘.